Ay, I think about you. It's like yeah. through every day. Ay. 널 본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blackout. Yeah. 그 어둠 속에서 나 혼자서만 빛나. Ooh, yeah, yeah. 널 보는 눈빛은 black hole 위험할 것 같아. 근데 한없이 빠져들어. 분홍빛 입술과 포니테일 목소리 닿는 스타일. Yeah. 이미 다른 여자들과는 비교가 안 돼. 누가 걸어오면서 뿜어내는 bitch. 저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여. 거짓말처럼 네가 눈에 보여. 다른 일들은 할 수 없어 매일 매일 이제 난 너만 생각해. Oh wow wow 하루 종일 보면 you're baby. 오직 너만 생각해. Oh wow wow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려. Whoa. 나만 보고 싶어 너의 모습.